ti lo que te gusta es escuchar música nueva, descubrir nuevos idols y seguir llenando tu repertorio de K-pop, ¡Qué relevant es para ti! Un programa dedicado a grupos y solistas que no tienen tanto reconocimiento en la industria del K-pop. Acompáñame todos los jueves de 4 a 5 de la tarde, hora Centro de México. ¿Solo aquí?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Por más que hablamos de él, por más que los expertos filosofen y por más vueltas que le damos, a veces el amor resulta completamente incomprensible. Nos gusta hablar sobre él porque nos sigue resultando todo un misterio. Por muchas relaciones amorosas por las que hayamos pasado, por eso, y dado que va a seguir resultando un enigma, sin resolver, por supuesto, asegurémonos de al menos disfrutarlo como nunca. Miro hacia atrás y miro el camino que he recorrido. Ese camino ha sido borroso por mucho tiempo, pero permaneciste conmigo. Dreamer, Super Junior, DNA. Yeah. El tiempo nos permitió conocernos, pero también nos hizo alejarnos. Nuestros recuerdos cálidos aún permanecen aquí. ¿Puedes sentirlos? Los ojos que me miraban, las manos que sostenían las mías. Quiero atesorar ese recuerdo. Remember you. Gold 7. Mm-hmm. 멍이 들어 아파와 미치게 보고 싶어 미련하게 너를 채우고 Quería continuar viéndote hasta el día 100 de nuestro noviazgo. Sin embargo, te fuiste. ¿Por qué tiene que ser así? Por favor, no vayas a ninguna parte. Yo aún te amo. Recuerdos que no quiero olvidar, ahora uno a uno desaparecen. 100th day anniversary. 2 p.m. Si esta realidad es pesada, te amo. Te amo con todo mi corazón, porque todos mis momentos te quieren en ellos. Créeme, todos mis momentos se dirigen a ti. No longer. NCT 177. Saramí 조금 부럽기도 했어. 오늘은 너의 옆에서 꺼낸 말 겨우 괜찮아 괜찮아다. 소리 없이 이 계절 틈사이 스며든 너 잠깐 쉬어가진 마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요. She no longer needs me. 널 원할수록 내 현실은 무거워지고 있어. 성급한 내 고백에 모든 게 어려워질까봐. 그럼에도 나는 더 참지 못해.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싶어. 나의 모든 순간이 널 원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꺼내 놓을 수 있다면 오해와 이해 그 사이를 헤매는 두려움은 없었을 텐데 향기 없던 나의 하루를 채워준 너 잠깐 쉬어가지 마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요. She no longer needs me. 널 원할수록 내 현실은 거칠어지고 있어. 성급한 내 고백에 모든 게 어려워질까봐. 그럼에도 나는 더 참지 못해.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싶어. 나의 모든 순간이 널 원하고 있으니 세상이 너에게서 날 자꾸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해. 그런데 왜 지금 흐르는 걸까 눈물이. She no longer needs me. 믿어줘 내 모든 순간 널 향해 있음을. porque cada programa está hecho con mucho amor y cariño para cada uno de nuestros radioescuchas. En esta ocasión haremos una mención especial y dedicaremos esta canción para ti, Estefanía Pineda. Incluso después de mucho tiempo, no olvido esta canción. Cada letra, cada melodía aún es tan clara. Esta canción me hace pensar en ti, porque suena como nuestra historia. A Daily Song, Wang Chi Yu. 집 앞에 거리를 서성이다. 돋아나는 이 공허함에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어. 아마 너를 애타게 너를 부르듯이 세상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다며 들려주던 함께 듣던 노래 너무 슬픈 이 노래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다 우리 얘기만 같아서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래는 잊혀지질 않았어 가사 하나 멜로디까지 선명해서 내 앞에서 불러주려 매일매일 혼자 연습했던 함께 듣던 노래 가슴 아프는 노래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난 얘기 같던 노랫말은 곧 우리가 됐고 그렇게 남은 것만 가진 하루들 아주 작은 마음 들어놓은 이 노래로 조심스레 다시 널 불러본다 매일 듣는 이 노래가 또 매일 울려 이 노래가 널 떠올리게 만들어 모두 우리 추억들만 같아서 자꾸 맴돌아 듣고 싶지 않아 몸부림쳐도 매일 듣는 노래 Tuve un largo camino recorrido hasta llegar aquí, pero lo tengo que decir. Te amo. Acepta mis sentimientos. Di sí. Say yes. Junho. ならなりから No dejes que se marche lo que de verdad te interesa. El mundo está lleno de personas esperando que regresen quienes dejaron ir y de personas que no se atreven a regresar aún queriéndolo. Valora lo que tienes antes de que el tiempo te enseñe a apreciar lo que perdiste. Hazme retroceder como si dieras marcha atrás a un reloj. Hazme retroceder a los tiempos felices. Ending page. FX. Lonely, 기막힌 I run me 너의 그늘진 자리에 시든 곳 La noche sin ti es solitaria. Eso me enferma. Tengo que admitirlo. Te necesito a mi lado. Juntos seremos uno solo. Runaway, Eric Nam. So let's run away, motoga chamdeun nam, ni mami tanneun geoseuro. Jami an oneun bam, ne marisokke no, geonhajil ana. Saenggakeul biwodo, simjangeun ttigo, bamsae ttichogyo.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둘만의 시간 아침이 오지 않음 좋겠어 이대로 조금 더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We could go, we could stay They'll never know So let's run away,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de primavera, estás muy dentro de mi corazón, creciendo y tomando el control. Ven a buscarme, como las cuatro estaciones. SSFW Changyeol. Seasons, 우린 이렇게 봄, 사랑은 더욱더 채워져 가는 걸 You mean the world to me 내게 계절이 우릴 거치고 나면 하나씩 채워져 가는 love I'm falling in love For seasons 우린 이렇게 봄 여름 밤에 피고 또 Chains out my eyes 짙어진 잎이 떨어질 때 더 안아주길 달래래 Como en las películas viejas, más que un final común, mantengamos nuestras manos unidas. Si vuelvo a encontrarte, seré eterno. Old movie. Kim Hee-chul. Thank you. quiero verte. Realmente quiero verte. Sé que no puedo, pero trato de retroceder el tiempo. Me apoyo en un lado de la habitación y digo tu nombre. Pero solo tu olvidada voz regresa. Say yes. 17. 네가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시간을 되돌리려 해. 방 한 켠에 기대어 너를 불러보지만 Say yes. 잊혀진 네 목소리만 너무 예뻤어 너무너무 고와서 부서질 것 같았던 그 추억들이 간직하고 있다면 you say 그대와 내가 함께 부르곤 했던 이 노래 혼자인 밤이면 I stay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just stay 그대여 say yes can you say yeah 나의 모든 빛이 돼준 너 can you say 보낼 수가 없는 난데 수없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만 너무 예뻤어 너무너무 고와서 부서질 것 같았던 그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 Mañana puede que sea demasiado tarde para pedir disculpas, demasiado tarde para intentar, demasiado tarde para creer. Inténtalo ahora. Tus ojos, tu nariz, tus labios, solo quiero convertirlos en una canción de amor. Untitled Love Song, Henry. 제목은 없어, 흐르는 대로, 그녀만 들어봤어. 내 느낌대로 너의 눈, 너의 코, 네 입술까지 다 노래로 만들고 싶었어 피아노 앞에서 밤새 설렜지 이 곡을 듣고서 웃는 너의 눈빛과 미소가 생각나 하루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넌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 세상에 단 하나, 딱 하나, 널 위한 사랑 노래. 눈물이 터질 만큼 감동을 주고 싶어. 다시는 더 없을 널 위한 최고의 love song. 네가 나를 보면 웃으면 sweet melody가 떠올라. I'm in love with you, I'm in love with you. Say, ooh, I'm in love with you. You know. Girl, you keep driving me crazy. I can't believe I'm in love. 너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Oh, baby. 난 노래해. 수많은 음표 속에 담겨있어. 세상에 단 하나, 딱 하나, 널 위한 사랑 노래. 눈물이 터질 만큼 감동을 주고 싶어. 다시는 더 없을 널 위한 최고의 love song.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No. No. Sí, sí, sí, esto es prometedor, esto todavía no me convence. Ay, ya sé. Ahora sí, con la canción adecuada voy a invitarlos a escuchar todos los viernes de 10 a 12 del mediodía, hora centro de México. ¡Ay, no más ese cumbión! Programa donde hablaremos de películas, libros, videojuegos, redes sociales, noticias, todo con una perspectiva muy divertida y muchas carcajadas. Dirigido por DJ Luz, aquí su servilleta, y solo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Ok, ahora sí, vamos desde el inicio.